대접해줘 사람 어디 겸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상처를 대접해줘 사람 어디 겸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언제나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기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갖고 365일 1년 내내 당황하는 내 영혼을 쫓아 길을 잡은 잭스페로 몰아치는 허리케인 졸라매는 허리끈에 방향감을 상실하고 길을 잃은 토리꾼 내게는 숨어있는 또 다른 나와 싸워 그녀가 떠나갈 때 내게 말했었지 너는 곁에 있어 너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맞으면 뱉어버리면 탈레 같은 사람 심장이 얼어붙은 차가웠던 사람 그래 길을 잃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이 너무나 두렵고 매일데이 누가 날 정권에서 언제나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갖고 내가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갖고 대면했을 때 또다시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 외면했었네 고민해 그리던 세대가 시간이 다시금 내 길을 되돌아 오기를 바라내 간절한 마음으로 밤마다 기도했었네 시비를 당겨 내 손을 돌아가 추억이 왔다 내 마음은 번역을 당해 전없이 빠르게 날아가 내 길을 돌아와 나가고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불고 불러도 하루 없이 노래쳐 내 받아가 버려 대답이 없는 널 네 기억도부터 떠나 사람의 존재를 만드는 수를 끊으시 몸부림쳐 받아 멸망 꿈부터 그대가 나타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걸 나 어떡하라고 끄떡없다고 거짓말하라고 돈을 못 찾겠다고 나도 아플 땐 아프다고 슬플 땐 슬프다고 얼어붙은 심장이 자꾸만 내게로 꽂아지네 정말로 끝이라고 정말로 괜찮다고 꼭 잡고 싶었던 눈물이 자꾸만 내게로 쏟아지네 상처를 체험해줘 사람 어디 겁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상처를 체험해줘 사람 어디 겁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언제나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갖고 언제나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갖고